나비는 바람 타고 푸른 하늘을 수놓으며 자유를 그려놓고 마음대로 가슴에 보였네. 나비는 옛님처럼 머리 위에서 춤추다가 사랑을 그려놓고 저 멀리 나르네. 어디든지 용기를